예, 우리 어저께 이어서 우리 시편 94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94편 우리 어저께 본 대로 말씀해 보면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은 악인들은 형통하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아서 개가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고난받고 핍박받고 이 땅에서 환난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어저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내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또 하나님의 때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원통함과 억울함을 올려드리는 것이 94편 전반부의 말씀이었습니다. 후반부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이제 악인들이 승리하고 있는 악인들을 향한 말씀을 이제 넘어서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이땅 안에서 고난을 겪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삶에 어려움과 괴로운 일들을 당하고 심지어 악인들에게 억눌리는 것 같고 잘못한 사람은 승리하는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오늘 시편 94편의 후반부가 우리에게 대답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12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이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서게 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덩이를 파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때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이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땅 안에서 고난받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 피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비결이고 믿음으로 사는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귀 기울일까요?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사람이 희한하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삶에 좋은 일들이 많고 막 은혜와 성공이 막 되는 것 같을 때 축복을 막이 땅에서 받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질 때 여러분 희한하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서 멀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한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을 때, 미러키로 이제 오기 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가 막 됐다. 근데 이제 미러키도 오고, 언제 여러 가지 좀 그전보다 안정을 찾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는데, 자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살만하고 좀 괜찮아지면 더 하나님 찬양하고 더 마음껏 예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징벌하시고 왜 우리는 축복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겪고 악한 사람들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 같을까? 이런 고민을 할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피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세우시려고 이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들도 때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올때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세우시고 믿음 앞에 세우시면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예,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을 보고 경험하는 귀한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의 때 믿음의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후반부에 보면은 시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실제적으로 자기가 인생의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며 하셨던 증거들, 그냥 마지막 날 우리를 지혜롭고 믿음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치시는 은혜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14절부터 말씀을 빠르게 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소유로 삼은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여기 심판은 마지막 날 심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고난이 결국에는 의로움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누가 나를 좀 대신해서 저 사람들을 좀 심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외칠 때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내가 이렇게 고통하면서 신음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증거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벌써 침묵 가운데 멸망당했을 것인데 악인들이 나를 고난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18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죽어갑니다. 악인들에 의하여 고난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대요. 지금까지.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약의 표현이에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고 크신 은혜의 사랑이 자신을 붙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내 속에 근심이 또한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은 지금 고난의 순간 뭘 하고 있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내 고난의 순간에도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실 것이고 나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묵상하는 것이 고난의 순간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던, 내가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을 겪던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계속 주일날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합니다. 내 생각에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요즘 왜 나를 돌보시지 않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시편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뭐 이렇게 계속 나누는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그 사랑이 우리를 즐겁게 하며 우리를 위안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었다는 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때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근심 많고 걱정 많은 마음에 위로와 위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순간의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안이,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할 것들을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찾으셔야 돼요.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운 순간 되면 자꾸 사람 찾아가는 분들. 전화하고. 누가 나를 알아줄까? 여러분 더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에 위로를 해주는 진짜 내 마음을 꼭 알아주는 사람. 한 번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기대하고 더 가까워지면 그 사람을 통해 반드시 여러분 가슴 아프고 후회하고 속상할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세상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누가 그렇게 알아줘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만 생각해보면 안 되니까 여러분은 누구 속을 그렇게 알아줘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 살기 다 바쁜 거예요. 누가 흔히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막 누가 다른 사람들이 막 나를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어떻게 뭐 좀 실수하고 나서 그런 고민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세상은 너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 걱정하지 마. 네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뭐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하면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네. 무슨 설교하면 꼭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 것 같고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착각이에요 대부분. 그러면서 내가 혼자 생각하고 실족하고 실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주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요. 맞아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위로가 내 영혼을 이 고난의 순간에도 붙잡으시고 위로해 주실 것들을 믿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목사님 좀 힘들어서 교회 좀 쉴게요. 여러분 힘들면 쉬면 안 되죠. 더 기도하러 더 나와야죠. 뭐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하나님 예배해야 되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그럼 더 속상한 거예요. 힘들다는 것도 목회자가 보면 안타까운데 그럼 거기다 쉬겠다고까지 하니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적시도록 여러분 고난의 순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위로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돌아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도는 고난의 순간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20절에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립니까? 주님은 악한 재판장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선한 재판관, 정의를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라. 23절에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리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내 어려운 문제들, 환난을 주는 사람들 결국 누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내 요새요 내 피할 반석이래. 요새는 뭐예요 여러분? 보호해주는 것들. 반석도 똑같은 것입니다. 나를 환난 가운데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위협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이야기하더라.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이유는 암에 대한 세포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암을 누를 수 있는 건강한 세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몸 안에는 수없이 암세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만들어졌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건강하고 좋을 때는 여러분 그것들을 그냥 우리가 충분히 이겨내는데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암이 건강한 세포들을 이기면서 발현되는 거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 안에 암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 안을 정밀하게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여러분 온갖 병균들, 그것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위협할 수도 있는 병균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손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만지는 물건들. 여러분, 우리 또 미국에 살면 운전하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운전하고 다닐 때 여러분이 운전 엄청 잘해서 안전하다고 항상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가끔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분들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닐 때가 있는, 이제 모시고 나고 저를 태울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약간 공간 능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운전을 본인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엄청 예,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안 보고. 예. 그래서 누가 제가 저를 모시고 간다고 그럴 땐 저한테 키를 주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럼 제가 더 마음이 편해요. 더 황당한 건 본인들이 운전할 때는 막 되게 엉망으로 하셨는데 운전 잘하는 제가 할 때는 멀리서 오는 위험을 보면서도 막 오 어떡하냐고 목사님 저기 뭐 온다고. 우리 아내도 그래요. 제 옆에 타면 그냥 멀리 있는 위험을 보고서 저기 차 오고 있다고. 차가 오죠 항상. 네, 다 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운전을 엄청 잘해서 맨날 운전하고 다니시는 게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또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침범하는지 몰라요. 어저께 한 집 신방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미러키 오신 지 아주 오래되신 분은 아닌데 자기가 이제 미러키 사니까 미러키 지역 뉴스를 꼭 이렇게 본대요. 신문이랑. 근데 보면은 미러키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대요. 자기는 7시 이후에 안 돌아다닌다고 얘기합니다. 예, 남자분인데도. 예.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맞아요. 우리는 근데 나는 뉴스도 잘 안 보고 원래. 예, 그리고 뉴스를 봐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어제 하루에도 미러키에 얼마나 많은 총기 사고와 또 살인 사건과 강도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맨날 평안한 곳에 있어서 편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요새이시고 반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의 날, 고난의 날 우리가 그래서 고백해야 될 건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이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고난의 순간 성도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건지셔서 믿음 가운데 세우시려고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믿음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찾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세움받기를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고난의 순간, 환난의 날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에 있는 은혜들은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들을 믿어내시는 은혜들, 그것이 오늘 시편 94편의 저자가 믿음 가운데 고백한 기도이고 믿음의 이야기들이고 하나님은 이 시를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음으로 고난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에게 지금 고난을 주는 것들 아플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징계하고 마지막 날 심판받지 않고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나의 뜻이 있단다. 무엇보다도 내가 너의 요새이며 반석이라는 것들을 잊지 마렴 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